금수회의록의 4번 부분입니다. 이 음원은 리브리복스에서 녹음하였습니다. 모든 리브리복스 녹음은 퍼블릭 도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librivox.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수회의록 저자 안국선 4번 부분 제5석 무장공자 개 벌이 연설을 그치고 미처 연설단에 내려서기 전에 또 한편에서 회장을 부르고 나오니 모양이 기괴하고 눈에 영채가 있어 힘센 장수같이 두 팔을 쩍 벌리고 어깨를 추석추석하며 하는 말이 나는 개울씨다. 지금 무장공자라 하는 문제로 연설할 터인데 무장공자라 하는 말은 창자 없는 물건이라 하는 말이니 옛적에 포박자라 하는 사람이 우리 개의 족속을 가리켜 무장공자라 하였으니 대단히 무례한 말이로다. 그래, 우리는 창자가 없고 사람들은 창자가 있소. 시방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옳은 창자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소? 사람의 창자는 참 썩고 흐리고 더럽소. 의복은 능라주의로 지를 흐르게 잘 입어서 외양은 좋아도 다 가죽만 사람이지 그 속에는 똥밖에 아무것도 없소. 좋은 칼로 배를 가르고 그 속을 보면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오. 지금 어떤 나라 정부를 보면 깨끗한 창자라고는 아마 몇 개가 없으리다. 신문에 그렇게 나무라고, 사회에서 그렇게 시비하고,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외국 사람이 그렇게 욕들을 하여도 모르는 체 하니 이것이 창자 있는 사람들이오? 그 정부에 옳은 마음 먹고 벼슬하는 사람 누가 있소?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있다고 하시오. 만판 경륜이 임금 속일 생각, 백성 잡아먹을 생각, 나라 팔아먹을 생각밖에 아무 생각 없소. 이같이 썩고 더럽고 똥만 들어서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는 창자는 우리에 없는 것이 도리어 낫소. 또 욕을 보아도 성낼 줄도 모르고 좋은 일을 보아도 기뻐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소. 남의 압제를 받아 살수 없는 지경에 이르되 깨닫고 분한 마음 없고 남에게 그렇게 욕을 보아도 노여워할 줄 모르고 종노릇하기만 좋게 여기고 달게 여기며 관리에 무례한 압박을 당하여도 자유를 찾을 생각이 도무지 없으니 이것이 창자 있는 사람들이라 하겠소. 우리는 창자가 없다 하여도 남이 나를 해치려 하면 죽더라도 가위로 집어 한놈 물고 죽소. 내가 한번 어느 나라에 지나다 보니 외국 병정이 지나가는데 그 나라 부인을 건드려 저통이를 만지려 하매 그 부인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즉 그 병정에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서 행하기 무쌍한지라 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서 그것을 구경만 하고 한 사람도 대들어 그 부인을 도와주고 구원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들은 그 부인이 외국 사람에게 당하는 것을 상관없는 줄로 알아서 그러한지 겁이 나서 그러한지 결단코 남의 일이 아니라 저의 동포가 당하는 일이니 저희들이 당함이언을 그것을 보고 분낼지 모르고 도리어 웃고 구경만 하니 그 부인의 오늘날 당하는 욕이 내일 제 어미나 제 아내에게 또 돌아올지를 알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 창자 있다고 사람이라 자긍하니 허리가 아파 못 살겠소. 창자 없는 우리 개는 어찌하면 좋겠소. 나라에 경사가 있으되 기뻐할 줄 알지 못하여 굳게 하나 내어 꽂을 줄 모르니 그것이 창자 있는 것이오. 그런 창자는 부럽지 않소. 창자 없는 우리 개의 행한 사적을 좀 들어보시오. 송나라 때 추허라 하는 사람이 체경에서 사로잡혀 소주로 귀양갈 때 우리가 구원하였으며 산주구세라 하는 때에 한 처녀가 죽게 된 것을 살려내느라고 큰 뱀을 우리 가위로 잘라 죽였으며 산신과 싸워서 호인의 배를 구원하였고 객사한 소공장을 드러내어 음란한 계집의 죄를 발각하였으니 우리의 행한 일은 다 옳고 아름다운 일이요 사람같이 더러운 일은 하지 않소. 또 사람들도 우리의 행위를 자세히 아는 거로 개도 제 구멍이 아니면 들어가지 아니한다 하는 속담이 있소. 참 그러하지요. 우리는 암만 급하여도 들어갈 구멍이라야 들어가지 부당한 구멍에는 들어가지 않소. 사람들을 보면 부당한 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소. 부모 처자를 내버리고 중이 되어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도 있고 여염집 부인네들은 음란한 생각으로 불공한다 핑계하고 절간 초막으로 들어가는 이도 있고 명예 있는 신사라 자칭하고 쓸데없는 돈 내버리려 기생집에 들어가는 이도 있고 옳은 길 내버리고 그른 길로 들어가는 사람 옳은 종교 싫다 하고 이단으로 들어가는 사람 도를 안고 못으로 들어가는 사람, 섭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사람, 이루 다 말할 수 없소. 당연히 들어갈 때와 못 들어갈 때를 분별치 못하고, 못 들어갈 때를 들어가서 화를 당하고, 패를 보고, 해를 끼치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창자 있노라고 우리의 창자 없는 것을 비웃소. 지금 사람들을 보면 그 창자가 다 썩어서 미국에 창자 있는 사람은 한 개도 없이 다 무장공자가 될 것이니 이 다음에는 사람더러 무장공자라 불러야 옳겠소. 제6석 영영지극 파리. 개가 입에서 거품이 부걱부걱 나오며 수용산출로 하던 말을 그치고 엉금엉금 기어 내려가니 파리가 또 회장을 부르고 나는 듯이 연단에 올라가서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말을 한다. 나는 파리올시다. 사람들이 우리 파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파리는 간사한 소인이라 하니 대저 사람이라 하는 것들은 저의 흉은 살피지 못하고 다만 남의 말은 잘하는 것들이요. 간사한 소인의 성품과 태도를 가진 것들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결단코 소인의 성품과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요. 시전이라 하는 책에 말하기를 영영한 파리가 횃대에 앉았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비유한 말이요. 옛글에 방에 가득한 파리를 쫓아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도 우리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사람 중에 간사한 소인을 가리켜 한 말이요. 우리는 결코 간사한 일은 하지 아니하였소마는 인간에는 참 소인이 많습디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여 임금을 속인 것이 비단 조고 한 사람뿐 아니라 지금 망하여 가는 나라 조정을 보면 온 정부가 다 조고 같은 간신이요. 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호령함이 또한 조조 한 사람뿐 아니라 지금은 도덕은 떨어지고 효박한 풍기를 보면 온 세계가 다 조조 같은 소인이라 웃음 속에 칼이 있고 말 속에 총이 있어 친구라고 사귀다가 저 잘되면 차버리고 동지라고 상종타가 남 죽이고 저 잘되기 누구누구는 빈천지교 저버리고 조강지천 애쫓으니 그것이 사람이며 아무아무 유지지사 고발하여 감옥서에 몰아넣고 저 잘되기 희망하니 그것도 사람인가 슬개에 가붙고 간에 가붙어 요리조리 알씬알씬하는 사람 정말 믿기도 밉습디다. 여러분도 다 아시거니와 그래 공담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소인이요 사람들이 간물이요? 생각들 하여 보시오. 또 우리는 먹을 것을 보면 혼자 먹는 법 없소. 여러 족속을 청하고 여러 친구를 불러서 활락한 마음으로 한 가지로 먹지만은 사람들은 입금만 보면 형제간에도 의가 상하고 일가간에도 정이 없어지며 심한 자는 서로 권력상쟁하기를 예사로 하니 참 기가 막히오. 동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구제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치연을 사람들은 과연 저의 동포끼리 서로 사랑하는가. 저들끼리 서로 빼앗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흉보고 서로 총을 놓아 죽이고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서로 피를 빨아 마시고 서로 살을 깎아 먹되 우리는 그렇지 않소.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것은 똥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똥을 눌 때 남이 다 보고 알도록 흰 데는 검게 누고 검은 데는 희게 누워서 남을 속일 생각은 하지 않소. 사람들은 똥보다 더 더러운 일을 많이 하지만은 혹 남의 눈에 보일까 남의 입에 오르내릴까 겁을 내어 은밀히 하되 무소부지하신 하느님은 먼저 아시고 계시오. 옛적에 유형이라 하는 사람은 부채를 들고 참외에 앉은 우리를 쫓고 왕사라 하는 사람은 칼을 빼어 먹을 먹는 우리를 쫓을세 저 사람들이 그렇게 쫓되 우리가 가지 아니함을 성내야 하는 말이 파리는 쫓아도 도로 온다 미워하니 저희들이 쫓을 것은 쫓지 아니하고 아니 쫓을 것은 쫓는도다. 사람들은 우리를 쫓으려 할 것이 아니라 불갑을 쫓아야 할 것이 있으니 사람들아 부채를 놓고 칼을 던지고 잠깐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당연히 쫓을 것은 너희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마귀니라. 사람들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물욕을 쫓아버려라. 너희 머릿속에 있는 썩은 생각을 내어 쫓으라. 너희 조정에 있는 간신들을 쫓아버려라. 너희 세상에 있는 소인들을 내어 쫓으라. 참회가 다 무엇이며 먹이 다 무엇이냐. 사람들아 사람들아 우리 수십억만 마리가 일제히 손을 비비고 비난이 우리를 미워하지 말고 하느님이 미워하시는 너희를 해치는 여러 마귀를 쫓으라. 손으로만 빌어서 아니 들으면 발로라도 빌겠다. 의기가 양양하여 사람을 저희 똥만치도 못하게 남으라고 겸하여 충고의 말로 권고하고 내려간다. 4번 부분이 끝났습니다.